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다음번 화점은 내가 마구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와 한순간. 나날이 나가듯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과 해병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마레조리 병사의 사랑을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